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 제112호를 발표했습니다. 결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주최 105 2016년 6월 2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지적돼 있습니다.